money, money. 네 꿈은 chill. Got it. I wanna big house, big cars and big rings. But 사실 I don't have any big dreams. 난 참 편하게 살아. 꿈 따위 안 꿔도 안 꿈을 안 하잖아. 다 똑같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. 까먹게 까먹게 꿈만 터널이 시작. 대학은 걱정 마. 멀리라도 갈 거니까.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. 네가 꿈꾼 네 모습이 뭐야. 지금 네 거울 속에 누가 보여. I gotta say 너의 길을 가라고. 단 하루를 살아도 뭐라도 하라고. 나약하면 너한테 왜 말 못하고 있어. 공부는 하기 싫다면서 학교 때려 찍은 이 겁나지.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는 벌써. 설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메탈 보이 스톱. 자칫 내가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. 야만 내 꿈은 뭐래. 야만 내 꿈은 뭐래. 야만 내 꿈은 뭐래. 네 꿈은 chill. 그 거래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야. 희미심이야. 시선 차이야. 왜 자꾸 딴 길을 가래. 야 너나 잘해.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. 반복되는 미래. 어른 누가 부모님한테 바꾸고 꿈을 실패. 장래 희망 넘버원 공무원.